정 놈이 유카이 스카다 틀소스 부더오 정 놈이 위키 디스다운 코노바 Let's sell it to LA 놈이 호세 저싹기온이 소스 카타테니 사케 뭐 카타테니 주소스 토메이나 크리스토 글라스 내가 유래를 게이츄즈 게이츄즈 뭐 사케 놈에 봐요 오세푸 You don't know what to do I'm a show you bats in the style Bats in the new game I be there 간사로 목숨 마이 간찬히 와오 토대로 와게 난 tonight Woo! We know about the matter with the party yeah 내 모르 마대어 with the party yeah Sing it 우타 맡아 들게 놈이 맡아 우마레 카와레 속 놈이 호 So like it oh come on 지다 ain't no fault 속 놈이 호 One shot, more I want, in my mouth, all one night. You ready for this? Are you ready to get hyped up?